뉴스. 2022년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하반기 장학생 선발 공고 안내입니다. 신청 기간은 9월 20일부터 10월 7일까지입니다. 본인 또는 보호자가 울산 거주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선발 분야는 드림, 희망, 다자녀, 생활재능 장학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한양 클라우드센터 시스템 전환 작업에 따른 정보 시스템 중단 예정 안내입니다. 중단 일시는 9월 30일 오후 6시부터 10월 4일 6시까지입니다. 한양인 포털 및 교내 정보 시스템 전체 업무가 중단됩니다. 한양대 대표 홈페이지와 입학, 도서관, 전자문서, 이러닝, 출결, 마이크로사이트, 하이온, 하이루, 한양 문설렌 등 한양인 포털 연계 서비스까지 중단됩니다. 한양인 포털 및 교내 정보 시스템 서비스 중단 시간은 시스템 전환 작업 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교육방송국 보도부 인스타그램 개설 안내입니다. 기존 한대방송국 보도부가 운영하던 헙스뉴스 카카오톡 채널이 폐지되고 한양대학교 교육방송국 보도부 인스타그램이 개설됐습니다. 헙스뉴스와 보도라디오 정보를 게시하며 뉴스 제보 및 기사와 관련된 질문사항도 DM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팔로우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니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서울과 수도권, 세종시를 뺀 지방의 규제가 5년 만에 풀립니다.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최대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새 아파트에 당첨되더라도 살지 않고 팔 수 있습니다. 규제 완화 지역에서 다주택자의 취득세와 종부세 또한 하락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올 상반기 이후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인상 등으로 하향 안정 요인이 증가한 점을 반영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이 현지 시각 9월 21일 낮 30분간 일본 기시다 총리와 비공개 약식 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나라 정상이 양자 회담으로 만난 것은 지난 2019년 12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만난 뒤 2년 9개월 만입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법치 등 상호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양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해 나가자는 데 공감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짧은 회담 시간으로 인해 해묵은 난제를 풀 정도의 깊이 있는 대화는 나누지 못했을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이번 회담은 꽤나 진통을 겪었는데 회담 약 4시간 전 브리핑에서도 회담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으며 철통 보안을 유지했고 회담이 시작된 지 2분 뒤에야 회담 소식을 한국 기자들에게 공지한 것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두 달여 전 총격으로 사망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국장은 다음 주 27일 치러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국장을 치르기로 한 일본 정부의 공식 결정 이후 반대 여론이 계속 확산되더니 급기야 국장에 반대하는 한 시민이 총리 관저 앞에서 분신을 기도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반대 여론의 입장은 160억 원이 넘는 국비가 투입되는 데다 내각 결정만으로는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는 당혹해하면서도 정상급 해외 인사와의 이른바 조문 외교로 반대 여론을 잠재우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헙스뉴스. 9월 23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민지, 기술의 윤리경, 담당의 박일인이었습니다.